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com. 영어 초보자의 문제는 단어들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 답은 시원스쿨. 단어 연결만 잘 되면 왕왕 초보라도 영어 진짜 잘할 수 있어요. I wanna go and get some coffee. 영어는 시원스쿨.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선정한 오늘의 숫자는 101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70여 개 유통업체가 참여해서 12월 15일까지 펼쳐지는 K세일데이. 유통업체들은 이게 올해 마지막 세일이다, 놓치지 마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올 들어서 지금까지 백화점들이 정기 세일을 했던 기간을 쭉 계산해봤더니 약 100일 정도입니다. 정기 세일 기간만 계산한 게 이렇고요. 명절이나 브랜드별 할인 이벤트까지 다 더하면 세일을 한 일수는 연중 100일을 훌쩍 넘어섭니다. 이렇게 거의 1년 내내 세일을 하다 보니까 제값 내고 사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으시죠? 또 세일을 한다는 거냐 이런 피로감을 느끼는 소비자들도 꽤 많습니다. 요즘은 사실 쇼핑에 국경이 없습니다. 글로벌 쇼핑 그리고 온라인 쇼핑이 대세입니다. 미국은 세일 폭이 확실하게 큰 블랙 프라이데이로, 그리고 중국은 딱 하루만 짧고 굵게 광군제 세일로 전 세계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우리 업계만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지, 이러다가 별 실속도 없이 소비자 신뢰만 잃어버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1월 20일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은 자동차 보험 개선 방안을 발표한 금융위원회 관계자 인터뷰해보겠습니다. 어떤 대형마트에 가면 특정 신용카드로만 거래가 가능하게 해놨죠. 왜 그렇게 하는 건지,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편으로 받은 범칙금 고지서가 이게 진짜 고지서인지 가짜 고지서인지 이제 이런 의심도 하고 살아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분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사고가 나서 자동차 범퍼가 조금 긁히거나 살짝 흠집 났을 때도 그냥 새 걸로 교체하고 보험 처리했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 앞으로는 이게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이동훈 자동차 보험과장을 연결해서 앞으로 바뀌는 자동차 보험 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 앞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어떤 겁니까? 일단 저희가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제도 변화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예. 첫 번째로는 앞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미한 사고 발생했을 때 무조건 부품을 교체하던 관행을 개선을 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고가 차량과 사고 발생했을 때 동일한 차량으로 렌트카를 제공하던 것을 앞으로는 동일 배기량 뭐 이런 식으로 동급 차량으로 렌트카를 제공하게 되고요. 좀 싼 차로도 렌트카 줄 수 있다 이거죠? 예. 예,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재 그 사고 발생 시에 자동차 수리를 하지 않고 그냥 현금으로 보험금을 지불하는 미수선 수리비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보험사계에도 많이 이용되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자차 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자동차를 수리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이제 제도를 고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가 수리비를 유발하는 차량의 그 자차 보험에 대해서 특별 요율을 신설해서요. 자차 보험료를 최대한 15% 정도 인상시킬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수리비용 많이 나오는 차는 자차 보험료를 올린다? 예. 예. 하나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예. 살짝 부딪혔는데 그냥 칠만 해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예. 범퍼를 그냥 갈아주세요. 기왕 보험 처리하는 거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게 어려워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지금 과도한 우리 사회 전반에 지금 과도한 좀 비용을 유발한다는 판단인데요. 예.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건 말 그대로 부품을 그냥 그대로 교체할 필요가 없는 아주 경미한 사고, 요거를 좀 세분화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초부터 이제 보험개발원 등에서 이 부품을 바꾸지 않아도 차량 안전이나 운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제 사고의 기준을 좀 엄밀하게 연구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일단 내년 초부터는 일단 범퍼에 대해서만 경미사고 수리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서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경미사고 수리 기준이라는 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일단 사고가 났을 때 1단계로 범퍼가 투명막만 벗겨지거나 아니면 네. 2단계로 색상이 벗겨진 경우에는 이걸 경미사고로 분류를 해서 범퍼 교체보다는 그냥 도장 정도로 수리를 하는 거고요. 7만 벗겨졌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외관에는 큰 이상이 없고. 예. 그런데 예. 이제 그래서 범퍼가 찢어지거나 뭐 함몰되거나 구멍이 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지금처럼 여전히 이제 범퍼를 교체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경미사고 수리 기준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퍼 외형의 변화가 있느냐 아니면 7만 벗겨졌느냐 이제 그 예, 차이를 대략적으로 두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 뭐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비용을 낮춘다는 데는 충분히 다들 동의가 되실 테지만 예. 보험이라는 게 사고가 나면 그 사고로 인한 피해를 100% 보상을 해주는 게 보험이잖아요. 예. 그런데 사고를 아무 잘못 없이 사고를 당한 저 운전자 입장에서는 예. 내 범퍼를 바꿔주지도 않고 그냥 칠만 해주고 예. 예를 들면 그 칠하는 동안 차를 운전 못했는데 내 차와 동급이 아닌 좀 더 싼 차를 내가 원하지도 않는 차를 렌트해주고 예. 이러면 충분히 보상을 다 못 받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별도로 차주에게 나 충분히 보상 못 받았으니 더 해주시오. 이렇게 소송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 예, 뭐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근데 그 우리 사회에서 사고 시에 무조건 예를 들어 부품을 교체해주고 동일 차량으로 렌트를 해주는 그런 문화가 지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 하지만 이제 이러한 고가 차량 관련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일반 국민들이 나누어 분담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문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사실 우리 사회에 이제 폭넓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 이제 입법부인 국회에서도 꾸준하게 이 문제를 제기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 대책을 준비했던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제도 개선에 대한 아주 강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이게 국제적인 해외 사례도 우리가 개선을 하려고 하는 방향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하기 때문에 예. 혹시 소송이 발생하더라도 이제 사법부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판사가 이 정도면 그냥 보상 받은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 내려줄 거다 이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외국 사례도 뭐 미국, 일본, 독일, 유럽 다 찾아봐도 예.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지금 없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바뀌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저 좀 비싼 자동차의 수리비가 비싼 자동차의 자차 보험료를 많이 올리겠다는 건데요. 예. 수리비가 비싼 차의 보험료는 당연히 그동안에도 높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저 이번에 특히 올렸어요? 최근에 수리비가 비싸졌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보험료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이제 그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그 손해율에 따라서 판단이 되는데요. 네. 그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지금까지 그 자동차 보험료가 특히 이제 자차 부분에 대해서 다소 그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는 문제점이 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고가 수리비를 유발하는 차에 대해서는 그런 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자차 보험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험료를 좀 올려서 기본적으로 사고 났을 때 그 보상하는 범위를 좀 더 넓히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보험회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정교하게 안 매겨왔었다는 뜻이네요. 예. 아니 뭐 나름 했었지만 이제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번에. 알겠습니다. 예. 금융위원회 이동훈 보험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애청자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제가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갔었는데 그 대형마트에서는 물건을 결제할 때 현금 결제 내지는 그 해당 특정 카드사의 카드만을 한 가지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궁금한 것이 이런 것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해서요. 보면 일반 가게에서는 그런 것들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특정 마트에서는 그런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송경제에서 알려주셔요. 예, 청취자 박수진 씨께서 코스트코라는 할인점에서 삼성카드 하나만 받는 거 보고 질문하신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얼마든지 그래도 됩니다. 신용카드를 받을지 안 받을지 또는 신용카드 중에서 어떤 신용카드만 받을지는 전적으로 가게 주인이 마음대로 결정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게는 무조건 현금만 받겠다. 신용카드는 안 받는다. 그러면 뭐 안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 가게는 예를 들면 뭐 BC카드만 받는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신용카드가 보급되던 초창기에는 카드 회사들이 가게들을 돌아다니면서 카드 가맹점으로 가입 좀 해주세요. 저희 회사 카드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영업을 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가게도 지켜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신용카드를 받으면 받고 안 받으면 안 받는 거지. 어떤 사람 신용카드는 받아주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신용카드 안 받고 이렇게 차별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받기 싫으면 애초부터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말아야 되고 가맹점으로 등록을 했으면 껌 한 통을 사고 카드를 내밀어도 받아줘야지 껌 한 통은 카드 안 받고 껌 100통은 카드 받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대로 특정 회사 신용카드만 골라서 받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야 손님이 카드 긁을 때마다 가맹점 수수료를 얼마나 낼지 카드 회사와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코스트코라는 대형마트가 삼성카드만 받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게 법으로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뭐 딱 한 가지 카드만 받으면 손님들은 불편하죠. 하지만 우리는 딱 한 가지 카드만 받는데 우리가 받아주는 그 한 가지 카드가 되고 싶은 카드 회사는 우리한테 수수료 얼마나 깎아줄 건지 써내라 이렇게 경쟁을 시켜서 수수료를 제일 낮게 받겠다는 카드 회사 하나만 받아주는 겁니다. 손님들은 좀 불편해도 그게 다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여러분께서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하신 분께는 윈터 드라이빙 파트너 브리지스톤 타이어, 환경 탈취 전문 기업 센텍 포토존에서 주유권을 드립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SNS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교통범칙금 고지서가 자기 집으로 날아왔는데 이 고지서를 자세히 보니까 가짜 고지서더라. 자칫하면 그 고지서에서 보내라는 곳으로 돈 보낼 뻔했다. 이거 신종사기가 등장한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거 사실이 어떻게 된 건지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가 이 문제를 취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도 이거를 SNS에서 본 적이 있어요.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사기를...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이 사기 사실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네. 이게 SNS에 올라왔던 글, 그러니까 진행자랑 제가 봤던 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 예, 그 상황을 잠시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지난 10월 말쯤에 이 글이 올라왔었는데, 예, A라는 사람이 자신의 SNS에 신종 속도 위반 범칙금 피싱 사기 이런 제목으로 글을 올렸어요. 예. 내용을 들여다 보면 자기 집 우편함에 속도 위반 범칙금 고지서가 있길래 꺼내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상하더라. 위반 장소라고 적혀 있는 곳이 과속을 하기도 힘든 곳이고 네. 무엇보다 고지서에 속도 위반 장소 사진이 없더라. 예. 그리고 벌금을 내야 되는 은행 입금 시간이 새벽 1시부터 밤 10시 50분으로 딱 정해져 있다. 그리고 고지서에 QR코드가 있는데 인식기로 이렇게 대보니까 인식이 안 되더라. 가짜 고지서가 나한테 날아온 거 아니냐. 그렇죠. 이 세 가지 이유로 피싱 수법이 진화를 하고 있으니까 모두들 주의를 해라. 특히 위반 장소 사진이 아무것도 있으면 무조건 피싱이다. 네. 이게 강조를 하면서 글을 마무리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거 가짜 고지서가 나한테 날라왔구나. 신종 사기 수법이구나. 그렇죠. 의심할 만한 것 같은데. 그렇죠. 특히 근데... 고지서를 많이 안 받아보신 분들, 이런 분들이 볼 때는 그럴 수 충분히 의심할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양천경찰서장 직인이 찍혀 있어요. 네. 그래서 양천경찰서에 전화를 걸어봤더니 과태료 고지서는 피싱 사기가 아니라 진짜 고지서가 맞다. 이거 뭐가 잘못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올릴 때는 과태료 고지서에 사진이 없다 라고 네. 했는데 과태료 납부 고지서는 원래 사진이 없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아니요. 사진이 붙는 것도 날아오던데. 있죠.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을 위반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예. 1차로 적발이 되면 처음에 네. 경찰이 1차로 사전 통지서를 보내요. 당신이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이런 법을 위반했고요. 그 증거 사진 여기 있습니다. 네. 라고 날려보내면 그걸 보고서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고 예. 그 다음에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과태료를 내지 않았을 때 그 이후에 이제 1차로 과태료 안 내셨습니다. 과태료 납부하세요라고 통지서를 보내는 거죠. 네. 거기에는 사진이 그때부터는 사진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받았던 건 처음에 사전 통지서를 받았던 게 아니라 1차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받았으니까 예. 당연히 거기엔 사진이 안 붙어 있는 거죠. 뭐 QR 코드가 없다 내지는 뭐 은행에서 은행의 입금 시간이 왜 이렇게 이상한 시간대로 되어 있느냐 이것도 정상이라는 겁니까? 정상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납부 시간은 뭐냐면 네. 가상 계좌로 우리가 이렇게 입금을 해야 되는데 그 가상 계좌를 내는 시간이 딱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고지서에는. 예. 그리고 QR 코드라는 부분도 약간 오해가 있는 게. 고지서에 보면 QR코드처럼 생긴 사각형의 어떤 뭐가 있긴 있는데 그게 QR코드가 아니라 2차 바코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행에 가서 우리가 납부를 할 때 네. 제가 무슨 무슨 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얼마에 이걸 내야 됩니다라고 다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은행만 인식할 수 있는 바코드라 그렇죠. 이거죠. 그게 있는 거죠. 내 스마트폰은 인식 못하는 그렇죠. QR코드가 네. 아니니까 당연히 인식을 못하는 거죠. 아니 이게 사기가 아니라서 다행이긴 한데 예. 저는 저 이게 사기였던 아니었던 간에 예.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니 누군가 정말 이런 식으로 사기를 벌이면 예. 저처럼 위반 범칙금 자주 받아보는 사람이야 이거 이상한데 예전 지난달에 받은 거와 다른데 알 수 있겠으나 예.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를 처음 받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한테 그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예. 이게 혹시 사기일 수도 있으니까 예. 정말 경찰이 보는 게 맞는지를 그렇죠. 확인하려면 예.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서에 전화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 말씀하셨듯이 다행인 게 아직까지 과태료 고지서로 사기를 친 일은 그 피해 신고는 아직까지 안 들어왔대요. 예.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죠. 예. 그럴 때는 일단은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 아무 곳이나 가도 확인이 가능해요. 그게 물리적으로 어려워요. 어려운 경우에는 네. 인터넷 사이트 중에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납부 사이트라는 게 있어요. www.efine.go.kr efine.go.kr fine이 벌금이라는 뜻이니까 그걸 그렇죠. 이제 검색할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인가 봐요. 예. 거기 들어가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나한테 날아온 과태료 이 고지서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좀 인터넷으로 하는 게 공인인증서도 있어야 되고 예. 들어가서 또 이게 여기저기 어느 안에 있는지도 찾아봐야 되고 번거로우니까 지나가시는 길에 주변 파출소나 뭐 경찰서 있으면 들어가서 자동차 번호판 주민등록증만 알려주면 조회 가능합니다. 이거는 방금 말씀하신 e-fine이라고 하는 거는 교통범칙금 과태료 이제 이런 것만 검색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한테 지방세 얼마가 밀렸습니다라든가 예. 자동차세 얼마가 밀렸습니다라고 위조해서 우리 네. 집으로 날아오면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또 정신없어서 내가 못 냈나 보다 해서 낼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도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각종 고지서들이 진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평소에 알아둬야 되겠어요? 예, 그런 거 알아두면 편리한데요. 네. 홈택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여기에 가면 세무서에서 낼 수 있는 세금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위택스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거긴 또 이제 지방세 안 낸 거, 주차 위반 과태료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인터넷 지로라는 사이트를 가면 각종 범칙금 과태료 이런 걸 한 번에 다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것도 한 곳이 아니군요. 홈택스, 예.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이파인. 예. 이게 좀 한 곳에서 통합해서 보여주는 서비스가 앞으로는 좀 필요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또 그렇게 해주면 또 쉽게 납부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예. 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네. 고지서라는 거는 원칙이 우편 통지예요. 예. 그러니까 메일로 이메일로 날아오거나 네. 혹은 문자로 띵동하고서 고지서 봅니다. 확인해 보세요라는 건 100% 픽싱이니까 요건 조심하셔야 아이고. 됩니다. 이것도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거나 하면 그 우편물 비용 들고 하니까 예. 휴대폰으로 날아오는 기술도 나중에 나올 텐데 그런 제도도 하여간 지금은 종이로 날아오는 고지서만 진짜고 그렇습니다. 굳이 의심돼서 확인이 되면 확인을 하고 싶으면 홈택스,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이파인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예. 네, 고생하셨어요.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나한테 부과된 각종 범칙금, 세금 고지서 인터넷 어디 가면 찾아볼 수 있는지 좀 복잡합니다. 저희가 손경주 홈페이지에 따로 이따 올려놓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와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저는 이진우였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